정우야, 나와. 오렌지 다 갈았어. 가요. 엄마, 어때요? 잘 어울린다. 그래요? 역시 이게 낫죠? 그럼. 어제 네가 고른 건 못 써. 너무 요즘 애들 양복 같잖아. 그런 스타일은 면접관들한테 신뢰를 주기 어렵지. 그렇겠죠? 그렇다니까. 언제 엄마 말 틀리는 거 봤어? 하긴. 어서 주스 마셔. 찰떡도 먹고. 네. 손으로 집어먹지 말고 포크로 콕콕 찍어서 먹어. 어제 우리가 찍은 예상 질문들 나오게. 찰떡 먹고 가서 찰떡같이 쫙 붙어야지. 엄마도 참. 근데 넥타이가 좀 그런가?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골라놓은 거 맨 건데? 어젠 괜찮아 보였는데. 잠깐만 다른 거 골라와 볼게. 여보, 밥. 주스 갈아놨어요. 찰떡이랑 들어와요. 또? 밥은 없어? 오늘 정우 면접 보는 날이잖아요. 그냥 먹어요. 어제 술 먹고서 속 깔깔한데 아침부터 탄수수를 어떻게 마시냐? 그럼 회사 앞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 사 먹든가. 야, 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이해해주세요. 엄마 요즘 절제 때문에 정신 없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너무한 거라고. 너무 이상한 거지. 대학까지 졸업한 자식들 때문에 정신 없을 게 뭐 있냐?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요즘 세상에 대학만 졸업시켜놓으면 끝인가 어디? 정우 취업 준비고 정서 로스쿨 입학 준비고 애들 혼자 못해. 챙길 게 좀 많아야지. 내 손 안 가면 뭐 하나 되는 줄 알아요? 정우야, 이걸로 바꿔매보자. 이렇게 해봐. 확실히 이게 낫다. 그래요? 어디 보자. 거울 볼 것도 없어. 훨씬 나. 다 먹었으면 일어나. 가자. 면접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보는 회사가 있어? 피부랑 머리 손질 좀 해서 보내려고. 사내 자식이 무슨? 배우 실험 보러 가나? 당신은 그냥 아침이나 자시죠? 아, 정우야. 혹시라도 면접관이 자네 오늘 넥타이 누가 골라준 건가? 물어보면 절대 엄마가 골라줬다고 고지고대로 답하면 안 된다. 왜요? 지난번에 갔던 취업 박람회에서 대기업 취업 담당관이 나와서 하는 소리 들었는데. 당신이 취업 박람회를 가? 취업 박람회만 가는 줄 알아요? 취업 카페랑 동호회 활동도 해요. 당신 취직하게? 술 덜 깼수? 당신 때문에 말만 끊겼잖아. 어디까지 했지? 아, 그 취업 담당관 말이 엄마가 골라줬습니다 하는 애들은 볼 것도 없이 떨어뜨린다는 거야.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마 보기 싫다는 거지. 암튼 여자친구가 골라줬습니다 하는 것까진 봐줘도 제일 좋아하는 대답은 제가 골랐습니다 하는 거라니까. 혹시라도 물으면 네가 골랐다고 해. 알았지? 아, 알았어요. 우리 먼저 나갈게. 당신도 챙겨서 나가요. 정선은 어제 늦게까지 스터디하고 와서 늦잠 잔다고 했으니까 괜히 깨우지 말고요. 알았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라. 내일 모레면 서른이들 아직도 고3 돼야 하니 원. 으, 석스라. 라면 없나?